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에 의하여 제2의 6.25 전쟁 도발의 발화점으로 전면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공개장. 전성의 7월이 왔다. 청소한 신생조선을 타고 앉으려고 북침에 포문을 열었던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영영한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흰기를 들고 무릎을 꿇은 지도 언 63돌기의 연륜이 새겨졌다. 과연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였는가? 아니다. 6.25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 보면 지난 세기 1950년대보다 더 위험천만한 정세 속에 날과 달이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나라 강토를 도령낸 원안의 군사분계선 일대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정세를 놓고서도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놈들과 동족 대결의 피눈이 된 괴뢰군부 호전광들에 의해 군사분계선의 전역에서는 1년 12달 엄중한 군사적 도발 사건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것은 새 전쟁 발발의 미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제2의 6.25 전쟁 방화를 위해 호전광들이 벌려놓고 있는 군사적 도발과 대결 행위의 엄중성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1. 위험천만한 불길을 튕기는 북침전쟁 도폭선. 오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한마디로 평한다면 임의 시각에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불길을 튕기는 거대한 도폭선으로 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지난 세기 1950년대 6.25 전쟁 도발의 전주곡이었던 송악산 침공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순식간에 전면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대결과 충돌 조성 행위가 어느 하루도 멈춤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북침 전초기지로 동족 대결 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악랄한 책동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 밑에 군사분계선 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불망동짓은 예측할 수 없는 무력 충돌의 위험을 초래케 하고 있다. 전선 서부와 중부, 동부의 그 어디라 없이 정상적인 순찰 근무 등에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막말과 폭언을 마구 제쳐대다 못해 나중에는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신변을 엄중히 위협해대고 지어 대구경 기관총과 보총을 마구 란사해대고 있는 것이 레상사로 되고 있다. 괴뢰 역적 패당은 악질적인 대결 광신자들을 엄선하여 일선 부대들에 배치하고 있다. 반공교육에 쩌든 사병놈들은 비무장지대를 동족 대결의 전장으로 여기며 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날뛰고 있다. 무장 악당들은 그 무슨 담력 배양을 죄쳐대면서 감시 조건이 취약한 사각지대를 밤고양이처럼 돌아치고 있는가 하면 대없이 진지를 차지하는 소동을 일으키며 우리 측을 심히 자극해대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적하면 산불이 발생하여 아군 초소들과 주변 산들을 불태우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도 호전광들이 매달리는 극히 무모하기 그지없는 화공작전 때문이다. 이 모든 불망동짓들은 여러 형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다가 우리 군대가 보복 대응을 가하면 즉시 북도발로 매도하는 여론을 내돌리고 이를 구실로 북침전쟁의 구실을 마련해보려는 간악한 흉심의 발로이다. 현재 비무장지대에 널려있는 숱한 괴뢰군 막사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과 주변 도로의 안내 간판 담당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대결을 호치하는 형형색색의 구호들과 현수막까지 써붙이거나 내걸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괴뢰들은 비무장지대에서의 교전 규칙까지 이미 군사적 도발에 편리하게 수정해놓은 지 오래다.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골적인 도발책동들이 절도절미 괴뢰 국방부와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정과 지정에 따른 것이라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정세는 북침전쟁 직전에 상망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다음의 사실들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 벌어지는 심리모략전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심리전은 현대전쟁의 한 형태이다. 전면전쟁에 앞서 심리전이 개시된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도끼를 끈질기게 내뿜어대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하루 16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다. 괴뢰 호전광 무리들은 온갖 인간 쓰레기들을 민통선 안에 끌어들여 반공화국 비라 및 물품, 불순 녹음, 녹화물 등을 우리 공화국 지역에 살포하도록 군사적으로 비호해주고 있다. 지어 소형무인 비행체와 GPS 추적장치를 설치한 기구는 물론 155mm 곡사포를 이용한 전단살포 계획도 꾸며대고 있다. 동족 대결의 필원이 된 괴뢰들은 미국과 일본의 극우익 보수단체들과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이고 있는 판이다. 공개된 것만 보아도 최근 몇 달 기간에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고 인민생활을 비방해야 되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반공화국 비라가 수천만 장이나 살포되었다. 이 행성의 그 어느 지역에서도 평화 시기에 상대 측을 향해 이처럼 방비한 심리모략전을 강행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이 하나의 거리한 반공화국 대결마당으로 전면되고 있는 것이다. 괴뢰 호전광들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을 남조선의 일반 주민들은 물론 코올리게들까지 동원하여 동족 대결을 고취하는 반공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에 만들어놓은 칠성 전망대와 도라산 전망대, 림진각과 판문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괴뢰 호전광들은 최전연 지대에서 그것은 요사시 대비의 간판 밑에 충무훈련과 같은 불장난지를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으며 8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쟁 장비를 증강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을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 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간악한 흉계. 단 한시도 평온이 보장된 적이 없는 군사분계선 지역의 험악한 대결과 전쟁 국면은 비단 오늘에 조성된 것이 아니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과 대결 행위는 지난 1950년대 전쟁의 포화가 못기 바쁘게 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년간의 침략 전쟁에서 당한 대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 괴뢰들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단독 북진을 단행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여기면서 모험적인 군사적 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쌍방 사이에 정전협정이 조인된 판문점에서만 하여도 제2의 전면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백양나무 사건과 총격 사건을 비롯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들이 때없이 감행되었다는 사실들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미제와 괴뢰 역도들은 군사분계선을 반공화국 대결의 전초선으로 만들기 위해 참으로 악랄하게 작동하여 왔다. 우리 공화국의 제재와 권위를 마구 홀뜯어대는 모의판이 괴뢰군 1선 부대들에서 벌어지고 전선 중부 괴뢰 5군단 3포병 사단 등지에서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중상모독 행위가 노골적으로 감행되어 왔다. 군사분 개선 비무장지대에서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된 남조선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은 일촉즉발의 엄중한 전쟁 국면을 초래하고 나였다. 지난해에 있은 8월 사건이 그러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박목리 일대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괴뢰 혼병초소 주변에서 원인 모를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괴뢰들은 의문의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초기에 떠들던 폭우에 의한 지뢰 이동설은 묵살하고 계획적인 북도발 각본에 따라 괴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을 내세워 그 누구의 군사분계선 불법 침범이니 고의적인 목함지뢰 매설 행위니 하며 사실을 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슨 대북경고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해야 된 놈들은 터무니없이 북포탄 발사설까지 꾸며대고 아군 민경초소들을 목표로 수십 발의 포탄까지 마구 쏘아대는 천하무도한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제2의 6.25 전쟁으로 북침을 실현하려는 중계 밑에 괴뢰 군북 깡패들이 감행한 8월 사건은 결코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연대와 세계를 이어온 역대 괴뢰 호전광들의 뿌리 깊은 동족 대결의 산물이며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의 연장이었다.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포실탄사격연합훈련과 아군 진지를 격파하고 북진하기 위한 연합기기와 무력의 전투능력 제고훈련, 직승기 공중돌격훈련, 땅크기동훈련 등의 협동작전훈련들을 벌여놓으면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곤 하였다. 군사분계선 전역을 대결과 충돌의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횡포무도한 대조선 독대지 정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한강토 한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은 북과 남 사이에 대결과 전쟁을 조장시킨 침략과 도발의 원흉이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정전협정 조항들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려던 흉계가 수포로 돌아가자 악에 바친 미국은 합의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해버리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남침 위협이라는 당치 않은 구심 밑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첨단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여 이곳을 완전 무장지대로 전변시켜 놓은 것도 다름 아닌 날강도 미국이다. 미국의 전쟁 괴수 오바마 놈이 최전연에까지 개발하나와 북침 열기를 고취해댄 것을 비롯하여 북남 사이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쟁 국면에 놓일 때마다 내비 없이 미국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들은 이미 다 알고도 남음이 있다. 홀만 남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감투를 쓰고 육지와 해상을 가림없이 전연 일대에서 괴뢰 호전광들이 수시로 벌려놓고 있는 광란적인 북침전쟁 소동들을 정전협정을 준수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훈련이라고 극구 비어두둔하는 것은 변할 줄 모르는 미국의 상투적 주법이다. 한강 하구에서의 도발적인 불법어선 대거 작전에 괴뢰 군부 호전광들을 내몰기 위해 판문점에까지 개발하나와 확성기 통지문을 불어대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해괴한 노름을 벌려놓고 직접 그의 가담에 나서기까지 한 것도 미국이다. 판문점 구역에서 우리 측 근무성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대며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는가 하면 해괴망측한 표정과 행동으로 심히 자극하고 우롱해대며 지형요의와 임무확정이라는 구실 밑에 많은 군사인원들이 떼지어 싸다니는 식으로 인위적인 혼란을 조성해대는 도발자들도 미제 침략군 놈들이다. 최근에는 오산 기지에서 매일 한 대씩 출동하던 미 공군의 UES 전략 정찰기를 매일 두 대씩 통원하여 비무장지대 부근 상공에서 최대 7 내지 8시간씩 비행시키면서 아군 지역 군사시설과 장비, 병력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면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항시도그로 존재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 격화와 충돌 위험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 무자비한 선군 총대로 하루빨리 드러내야 할 원안의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은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있어서 원한과 비극의 상징이다. 외세에 의해 산생된 군사분계선을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대결과 전쟁의 발화점으로 전락되어 이 나라의 비극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군사적 긴장 격화와 전쟁 발발의 위험을 더 이상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를 북침 시한탄이나 다름없는 군사분계선을 속히 걷어내고 조선반도의 권관 평화와 안전을 이루고 통일대업을 성취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이다. 지난 시기 군사적 대결과 충돌 위험이 많은 군사분계선의 정세부터 평정하고 이곳에서부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보려는 우리 군대의 실천적 노력은 참으로 근기 있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남관계 악화와 조선반도의 영구 분열을 통하여 저들의 대조선 침략 정책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간악한 흉계와 상전을 등에 업고 승공통일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 괴뢰들의 야망으로 하여 정세는 각일각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놈들은 산불 방지와 표식물 재설정 등을 구실로 각종 첨단 무장 장비들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마구 끌어들이면서 판문점을 비롯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북침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지금 비무장지대는 지난 세기 1950년대 미제의 6.25 전쟁 도발 각본이었던 침략적인 ABC 전쟁 계획에는 비할 바 없는 가장 극단적이고 무분별한 5012로 작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선제 공격 지대로 되고 있다. 이미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는 원자탄 위협설이 난무하던 지난 조선전쟁 때와는 달리 미국의 악명 높은 핵전쟁 살인 장비들이 쓸어들어와 핵 위협과 공갈을 가해야 되는 핵전쟁 발발 지대로 변한 지 오래다. 이 지구상에 유혈과 동란, 분쟁과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해도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같이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없다. 온 결의 수치이고 비극인 군사분계선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외세가 일방적으로 거어놓은 것으로 하여 산생된 민족 분열의 아픔을 가시고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있다. 그가 누구든 민족의 구성원이고 애국의 얼이 있다면 군사분계선을 제2의 6.25 전쟁 도발의 발화점으로 만들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호전광들의 무모한 책동부터 단호히 제압해야 한다.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켜 전 조선을 지배하고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을 평탄하여 세계 제패를 이루어보려는 미제의 흉악한 기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저들의 침략 흉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전체 조선민족을 핵참화 속에 밀어넣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검은 속내이며 상전의 요구라면 이 나라를 통째로 하나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 매국의 무리들이 남조선 괴뢰들이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북침전쟁을 또다시 일으켜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패당의 무모한 전쟁 광기는 반드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적의 선군 총대로 대결과 전쟁의 발화점인 군사 분계선을 한시 앞이 드러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군사적 긴장과 도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처리질 것은 가장 참혹한 주관뿐이다. 적들의 분별 없는 군사적 망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는 우리 군대는 결전의 시각이 오면 군사 분계선을 통일 실현의 첫 출발선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참혹한 천부돔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군대의 경고를 새겨듣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주체 105, 2016년 7월 5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